조선중앙통신사는 5일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보도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온 나라 천만 군민이 눈부신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며 새로운 말리마 시대의 영적 기상을 만천하에 떨친 역사적인 70일 전투 조랴 진군이 민족사에 특기할 대승리로 결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믿고 호소한 충종의 70일 전투는 당이 안겨준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과 자강력 제일주의로 강성국가 건설 대전의 모든 전선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노력적 위훈을 창조하여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기 위한 전인민족인 총동원전 당정책 결사옹이 전이었다고 보도는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원수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주체조선의 핵공격 능력을 비롯한 자위적 국방력은 비할 바 없이 강화되었으며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올라 전국적인 전투계획이 공업생산액적으로 144%로 넘쳐 수행되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공업생산이 1.6배로 장성하는 눈부신 혁신이 일어났으며 수백 개의 대상이 준공, 저음 및 개건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머니당 대회를 빛내는 역사적인 70일 전투의 대승리는 인민의 무궁무진한 자강력을 화라산처럼 분출시켜 강성국가 건설의 일대 도약기를 마련해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용도의 위대성에 대한 힘있는 실증이며 당주안과 운명의 핏줄을 잇고 당의 호소에 말리마 신화 창조로 화답하는 천만 군민의 유라 같은 애국 충종의 뚜렷한 과시라고 보도는 지적했습니다.